꿈이라서 그래 나 이렇게 들뜬 건 어색해서 그래 이런 내 모습이 자꾸 쳐다보게 돼 네 사진을 함께 걷고 싶어 오늘은 나 하루 종일 설레어 With you 이 공기마저 새로워 With you 나 혼자서 그런 걸까 넌 언제쯤 다가올까 너 때문에 그래 나 그래 난 그래